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 내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너무나 엄청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지금 당장 우리 눈엔 어떻게 보이고 또 우리의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라는 건 내가 죽을 때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게 또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설명해주는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있는 다른 모든 씨에 비해서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물론 겨자씨가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그 유대 민족들에게는 이 겨자씨라는 것이 가장 작은 씨로 여겨지던 그런 어떤 그 뭐예요? 식물학적인 개념과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어떤 비유적으로 겨자씨 하면 가장 작은 존재, 가장 어떤 보잘것없는 존재 그런 비유로 그 유대 문맥에서 쓰여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야. 식물학적으로 가장 작은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십니까?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겨자씨라는 것은 다른 씨에 비해서 작고 보잘것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고 지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주 작은 그 겨자씨 다른 거에 비해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겨자씨가 나중에 32절 보세요. 32절 볼게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다른 모든 거에 비해서 나중에 이 겨자씨가 가장 커집니다. 그 겨자씨 그 종류에 비해 그 종류의 씨들 가운데 가장 큰 어떤 그 크기를 가지고 자라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겨자씨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그렇게 커다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며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뭔가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잘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잘못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이걸 잘 염두에 돼.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냔 말이야. 왜였죠? 유혹. 어떤 유혹? 자기가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 넌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자기가 지금보다 더 뭐가 성장하고 확장돼야 된다라고 한 그 유혹에 넘어간 거란 말이야. 그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삶은요 항상 뭘 생각하냐면 자기가 확장되고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게 인간한테 행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러나 그거는 죄의 어떤 모습이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성장하고 확장하고 잘되고 유명해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을. 왜냐하면 그 인간이 바라는 바람과 기대와는 다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님 말씀과 행동 어떤 것도 인간의 욕망,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 자기계발서가 끊임없이 팔리는지 아세요? 그게 우리의 욕망에 딱 맞아. 물론 이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어떤 달란트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독교 신자만 그렇지 인간은 자꾸만 자기가 그렇게 더 나은 존재로 더 확장되는 존재로 이렇게 되어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팔리고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현재에는 전혀 보잘것없는 어떤 그런 것이 이 마지막 때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난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어떤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나의 확장과 나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보탬이 되는 게 전혀 없어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끝날에 그게 나에게 결정적인 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겨자씨 비유가 구약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와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건데 한번 좀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17장으로 가볼게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 제 성경은 1174쪽이에요.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는 그늘에 살리라. 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하는 이 메시지와 예수님의 그 겨자씨 비유가 지금 비슷하다는 걸 느끼죠? 느끼나요? 물론 이 에스겔에서는 백향목 나무에 있는 어떤 연한 가지를 하나님이 꺾어서 그 연한 가지를 엄청나게 아름드리 큰 나무로 만들어서 모든 새들이 와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걸로 만들겠다는 거야.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해? 그거를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씨를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맥락은 똑같아. 정말 당장은 지금 보잘것없는데 그게 결국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된다는 거지. 에스겔이 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어땠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서 지금 포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때, 그리고 어떤 그 바벨론이라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의 눈에 비쳤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상태란 말이야, 지금. 그렇죠? 근데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단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한다면 지금 보잘것 겉으로 볼 때 보잘것 없어 보이니까 대충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그렇게 조롱한다면 결국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는 너희들이야말로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의해서 너희들이 망하는 존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때, 주로 이제 그걸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그때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볼게요.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이미 만민이 볼 수 있게끔 이 땅에 임했다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커다란 나라, 힘 있는 나라, 그리고 권력과 어떤 부와 영광 있는 나라를 생각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예수님이 얘기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볼품없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성화 봐봐, 여기. 보여요? 되게 잘생긴 그런 영국의 그런 어떤 성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 저기 뒤에도 있고 다 그래. 근데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흠모할 게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잘생긴 게 안 오셨어. 알아요? 네. 보통.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조차 그렇고 예수님이 전한 것조차 그렇고 전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외모적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소개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에게는 혹은 이방인들에게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멸시했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예수님의 때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세상이 창조돼서 하나님이 노아를 심판할 때도, 아니 노아를 심판했대. 노아의 때에 홍수로 모든 그 백성들을 심판할 때도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그 창세기도 좋겠지만 누가복음도 그걸 잘 설명하고 있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6절 27절 볼게요. 자,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자, 여기서 인자의 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날, 두 번째 재림하시는 그날을 얘기해요. 그날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 읽어봅시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노아 당시 때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배웠죠? 100년 동안. 그렇죠? 이 세상이 망할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고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방주 만드는 일만 한 게 아니라 노아도 역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거 다 했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했단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방주를 만드는 거였다고. 그런데 노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방주 만드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니, 아, 세상이 지금 날이 이렇게 맑고 무슨 세상이 멸망할 징조가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방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도 작은 방주가 아니라 엄청난 동물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큰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노아가 하는 일이 정말 쓸모가 없고 보잘것없고 의미 없고 시간 낭비하는 거고 허무한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노아가 비웃음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때가, 그 마지막 때가 임하자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자기의 그 수많은 노력들이, 어떤 삶에 향했던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살렸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었냐는 거죠. 아닌 거죠. 그 어떤 것도 인간이 누리고 인간이 소유하고 인간의 애써온 그 어떤 것도 그 심판의 때 그 인간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그 100년 동안 멸시받고 천대 받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방주 만드는 그 일은 결국 노아를 어떻게 했어요?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을 살렸단 말이야. 그 방주가 살렸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지금 우리의 어떤 현실,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나중에 결국적으로는 그게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정말 생명과 영생을 담보하는 그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은. 예수님의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세 가지죠. 뭐죠? 취업, 결혼, 출산, 그리고 안정적인 삶. 여러분들, 그것에 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내 취업과 결혼과 어떤 가정생활과 안정적인 삶, 그거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거든. 신앙은 물론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 내 취업을 보장해주고 내 결혼을 보장해주고 내 어떤 그 안정적인 생활과 그 미래를 보장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분명하잖아요. 우리 경철이가 아직도 장가를 못 가고 있어. 나도 늦게 갔다고. 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도대체 되냐고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눈에 그리고 우리 현실적인 그런 것에 분명하게 신앙이 어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보인단 말이야. 그게 정상이야 여러분들. 그게 정상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야 될지 계속해서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 얼마나 작은 겁니까? 다른 나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임하는 그 모임, 일주일에 한 시간도 안 되는 그 30분 잠깐 모이는 그거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내 친구들의 모임, 내 동아리,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내가 즐기는 동아리의 모임과 그런 다른 세상의 모든 것에 비했을 때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여러분들 시간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 시간과 지금 정력과 그 열정을 여러분 어디에다 많이 쓰고 있으세요? 내 취직에, 내 미래에 안정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내 모든 시간과 그런 정력을 다 쏟죠.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거, 당장 내게 내 눈에 중요하게 보이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누가 생각나냐면 에서가 생각났어요. 당장 배고프니까 사냥하러 갔다 와서 자기에게 있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리죠. 뭘로? 뭐에 대해서? 뭘로? 자기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그 소중한 것을 팔아버린단 말이야.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여러분들, 네. 왜 우리가 MT를 안 가죠? 네. 왜 MT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거든. 내가 쉬는 게 더 나한테 더 유익이라고 생각되거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뜻을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가는 그것이 당장 내게 어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게 결국은 나를 살립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MT에 뭐 그냥 단순히 놀러 가려고 그냥 갔다 그러면 뭐 안 간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이게 MT를 갔냐에 안 갔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 일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먹고 사고 마시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삶 가운데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 내가 먹고 살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지, 그것들을 다 때려치고 다 교회 일만 하고 교회 공동체로 계속 모여서 계속 우리끼리 MT만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그 심령이 새롭게 고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을 선으로 여기는 것이 욕망이고 탐욕이고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천한 자리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님이심을,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는 게 회개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신자는 이 세상의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를 복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비록 낮고 천한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참여하게 된 것을 복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방주가 보잘것없어 보였다가 심판의 때, 마지막 때 생명을 살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지금 당장 내 현실과 형편에 어떤 도움이 전혀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막 천년, 2000년을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 지금 뭐 5분 뒤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서 내일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야. 그 마지막 때는, 그 마지막 때에 결국 그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생명을 살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세상이 보기에 하찮은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 모습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도 되지 못하고 자랑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힘을 제공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진짜 크고 진짜 영광스러운 나라였음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 거 그거 하찮은 게 아니에요. 장차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하는 존귀한 자로 세상에 우뚝 서게 하는 그런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이 하찮게 보는 것을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풍성함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요구들이 그것이 다른 거에 모든 거에 비했을 때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그게 어쩌면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방주를 지어가는 것처럼 지루한 일이고 오래 걸리는 일이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결국 그분의 말씀이 그리고 순종한 그런 내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된 때 예수님의 능력이 같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도록 합시다.